And you, 난 그대로인 걸. 차가운 시선, nothing gonna change ever. 차가운 밤 싸늘한 뒷모습, 딱딱한 미소에 아무것도 이젠 없어.